푸른 밤 종현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죠. 하지만 어릴 적 꿈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구 선수로서 성공을 한 뒤에 다시 야구에 도전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지만 농구 천재였던 그도 마이너리그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다시 농구로 돌아왔죠.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 중 어떤 걸 택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고 싶은 건 그래도 좀 있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사회에 나와보면 천재라고 불릴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잘하는 걸 찾으려면 그만큼 많은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알고는 있는데 왜 우린 이 시도라는 단어도 실패라는 단어도 엄두가 안 나는 걸까요? 1월 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월 2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빅마운틴의 Baby I Love Your Way 이었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내가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얼마 전에 저도 가까운 사람이 이런 걸 물어와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쉽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좀 웃긴 건 제가 사실 라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사연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상담을 했던 적도 많이 있고 솔루션을 드린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친지가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해오니까 쉽사리 대답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몇 번이나 들었던 그리고 저도 고민을 해봤던 사연이지만 이게 그 사람이 뭐랄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얻게 될 고독함이나 슬픔이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무조건. 그걸 옆에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쉽사리 얘기를 못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이제 앞으로 오는 사연들을 코멘트를 해드릴 때도 좀 더 뭐랄까 내가 옆에서 그 이후에 선택 이후의 일들도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좀 코멘트를 해드리는 게 더 맞는 이야기겠다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푸른밤 심야포차 함께하는 날이죠. 초대석에 이렇게 많은 분을 모신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구화 숫자들 그리고 바버레츠 이렇게 두 팀과 함께합니다. 푸른밤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아티스트 분들이어서 참 궁금한 점이 많이 있고요. 이 뭐랄까 컨셉 뚜렷한 두 팀 한번 음악 이야기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KT 뮤직,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도서와 함께합니다.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 음악이 머문 자리들. 화려한 멜버른의 금요일 밤. 제가 지금 온 곳은 멜버른의 핫플레이스로 소문난 곳입니다. 호셔 레인이죠. 이 거리는 특히 한국에서 큰 화제를 모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이유 바로 한국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의 사랑이 시작된 장소가 바로 이곳 호셔 레인이었죠. 숙소가 있는 멜버른 중심지에서 버스를 타고 대략 20분. 호셔 레인에 오면 가장 먼저 눈을 사로잡는 풍경이 있습니다. 화려한 그래피티로 장식된 벽면이죠. 그래서 호셔 레인에서는 아무렇게나 막 셔터를 눌러도 다 그림이 되는데요. 이렇게 호셔 레인에서 마음껏 사진을 찍고 그 옆에 위치한 스페인 식당 모비다에서 식사를 하는 건 일종의 코스처럼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음식이 엄청 맛있다고 하니까 저도 안 해볼 수가 없죠. 식사가 나오기 전에 잠깐 주변을 산책하면서 이곳에 머물렀던 음악을 들어봅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주제가였죠. 박효신의 눈의 꽃.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박효신의 눈의 꽃이었습니다. 야, 이 곡 정말 자주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푸른 밤에서 한 3번? 3번째, 4번째? 제 기억만으로. 그러니까 나카시마 미카의 원곡 버전으로도 틀어드린 적이 있고 그만큼 또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참 생각이 많이 나고 그 찬바람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주 멜버른 이었군요. 저는 사실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안 봐서 명장면만 그 하도 TV에서 뭐 드라마 명장면 하면서 뭐 명대사 이러면서 나오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좀 지나가듯이 본 적은 있고 드라마를 본 적은 없었는데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던데요. 그리고 이때 임수정 씨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이때 패션이 너무나 귀엽고 러블리한 느낌? 이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참 큰 화제를 불러모았었던 드라마였죠. 아휴, 이 드라마에서도 혹시 뭐 이복 동생이고 그런가요? 그러진 않겠죠.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4218님, 서울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오늘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결과 들어보니 한 자릿수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후보 6명 중에서 대충대충 했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너무 허탈해서 1시간 동안 펑펑 울었어요. 그래도 위로해주는 친구들 덕분에 마음 잡았네요. 친구들아 고마워 하셨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전교 회장 선거 이런 게 중학교 때가 정말 좀 처음 대대적으로 시작해보는 그런 경험이 되잖아요. 그 선거위원회도 막 있고 그 친구들끼리 누구 지지하는지를 막 모아서 학교 등교길에서 이렇게 선거 뭐 활동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나가본 적은 없어서 이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선거에 떨어지거나 뭐 기대했던 무언가에서 이렇게 결과를 보지 못할 때의 마음은 다들 비슷한 씁쓸함을 갖고 있잖아요. 또 친구들이 또 위로를 이렇게 해주고 사실 친구분들도 마음이 좀 허탈하고 그랬을 텐데 본인도 지지해줬던 친구들하고 같이 잘 지내면서 좀 어차피 선거는 또 다음에 또 있잖아요. 그때를 다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다음엔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0929님, 저녁도 못 먹고 야근하다가 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요. 아, 진짜 이놈의 일복. 이젠 일복은 그만 됐고 다른 복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라면 먹었는데 오늘 스케줄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촬영을 막 하다가 제가 사실 아침을 잘못 먹어요. 이게 안 먹어 버릇하다 보니까 그 밥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급할 때는 떡 하나 먹고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너무 바빠서 나가는 것 제가 좀 늦잠을 잤어요. 바쁜 게 아니라 늦잠을 자서 아침을 못 먹었죠.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너무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매운 라면 있잖아요. 고추 송송 썰어갖고 들어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또 알아봐서 주변에 어디 있나 해서 라면을 먹었는데 가끔 한 번쯤이야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저녁도 못 먹고 야근하다가 먹는 라면이면 좀 서러울 수 있죠. 이게 라면이 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음식이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뭔가 바쁘고 대충 때울 때 라면 먹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또 부모님들이 그래서 라면 먹지 말고 제대로 된 끼니 챙겨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일복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바빠서 뭐 이렇게 밥못 먹고 그러는 건좀 안타깝긴 하지만 일이 있을 때더 열심히 해놓고 막 준비를 차근차근 해놔야 나중에도 더 이런저런 일거리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정성경님, 엄마랑 같이 홈쇼핑을 보다가 충동 구매한 식품 건조기로 요즘 감을 비롯해서 바나나, 사과, 고구마를 말려서 먹고 있는데요. 간식으로 과자보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과일은 살안 찐다고 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과일이 살 찌죠. 과일 완전 찌고요. 바나나 말린 거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기가 막힐 거예요. 이게 말린 게 너무너무 맛있긴 한데요. 사실 이게 과일과 뭐 구황작물이라고 하나요? 말린 구황작물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높고 수분이 쫙 빠졌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요. 그래서 포만감이 없습니다. 더 많이 먹게 되고 떡과 비슷한 거예요. 떡. 송편 여러분 아시죠? 송편 3개 먹으면은 밥한 그릇이라던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송편이 엄청나게 칼로리가 높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식품 건조기가 너무너무 좋지만 잘 조절을 하셔서 하루에 몇개 정도만 이렇게 탁탁탁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맛있고 이렇게 말리다 보니까 더 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폭시즈의 에코. 폭시즈의 에코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미디어 아트 전시 반고흐 10년의 기록전에 초대합니다. 전시 마지막 날인 2월 8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는 티켓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9일부터 1월 18일까지 서강대 메리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유민가에 초대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1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푸른밤 심야 포차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stand for you. 빠르게 변화하는 가요계에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의사, 과학자, 선생님을 꿈꿀 때 숫자가 되는 게 꿈이었던 밴드죠. 남다른 소신과 생각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구화 숫자들. 그리고 모든 것이 최첨단인 요즘 마치 1960년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걸그룹입니다. 바버레츠와 함께합니다. 네, 푸른밤 심야포차 구화 숫자들 그리고 바버레츠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활기차. 활기차.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스튜디오에 와 나와 계시는데 구화 숫자들 그리고 바버레츠 두 팀 모셨어요. 이 푸른밤에서는 음악으로 또 여러 번 찾아뵀던 두 팀이어서 더 반갑네요. 네. 심야포차가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많은 게스트 분들이 오늘 함께해 주시는 것 같은데. 활기찬데요? 네. 이렇게 갈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게스트 숫자로? 자, 우리 가족분들에게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화 숫자들에서 기타 치고 있는 유정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구화 숫자들의 노래 부르는 구송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푸누네. 베이스 치는 꿀버섯입니다. 꿀버섯이요? 네. 네, 반갑습니다. 구화 숫자들에서 드럼 치고 있는 유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화숫자들 분들 만나봤고요. 네. 사람이 많으니까 이름 소개 후에 박수가 나온 게 너무 훈훈하네요. 이제 바버레츠 분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바버레츠 막내 박수희입니다. 와, 둘째 김은혜입니다. 첫째 안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막내 둘째 셋, 첫째 이렇게 있는 거네요. 네. 네. 자매처럼. 네. 그래서 뭐 무대하실 때도 좀 메이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통점을 주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하모니 걸그룹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화음을 위주로 하는 그룹이라 통일되는 게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오프닝에 소개하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 구화 숫자들과 바버레츠. 그 남들이 뭐 의사, 과학자 이런 걸 꿈꿀 때 숫자를 꿈꿨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구화 숫자들 멤버분들 중에 한 분이 소개를 해주시죠. 숫자를 꿈꿨다기보다는 네. 다른 꿈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숫자로 온 것 같습니다. 이름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밴드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이제 그냥 이름을 한번 짓지 말아보자. 예. 그래서 숫자를 그냥 하나씩 1번, 2번, 3번 이렇게 9번, 4번. 지금 네. 멤버분들은 네 분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몇 번을 맡고 계신지. 네, 저는 일단 제가 구화 숫자들에서 9를 맡고 있고요. 네. 저는 0번 맡고 있습니다. 숫자 0. 아, 유정욱 씨는 0번. 네. 저는 베이스라서 4번. 줄이 네 개니까요. 네. 저는 3번 맡고 있습니다. 왜 3번이시죠? 네. 웃을 때 눈이 삼자 같아. 아주 네. 그런 귀여운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면 기타 치시는 그 왜 0번이세요? 유정목 씨. 저는 그냥 숫자가 없고 싶었어요. 뭔가. 아, 네. 제로. 네. 그렇죠. 0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계산법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해석도 그치.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있겠네요. 탁월한 해석을 해주시니 감사할란 아닙니다. 자, 그럼 바버레츠 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름 어떤 뜻인가요? 네, 여성 이발사라는 뜻인데요. 아, 그래요? 네, 네. 바보샵이 이발소라는 뜻인데 저희가 네네. 처음에 재즈 아카펠라 장르인 바보샵이라는 장르를 하기 위해서 모였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바보샵에다가 저희가 주로 하는 음악이 1950년대 그룹들의 음악인데 네. 그때 당시에 그룹들이 무슨 무슨 에츠 이런 식의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바버레츠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또 네. 뭐 추구하는 음악적 방향도 팀에 녹여 서 네. 팀 이름을 정하신 거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푸른밤 심야포차잖아요. 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막 뭐 안주 먹는 소리 나고 잠드시는 소리 나고 포차처럼 진행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술 얘기를 여쭤봐요. 자, 구화 숫자들 네. 분들에게 먼저 여쭤볼게요. 술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세 분 중에 한 분만 대답을 했어요. 네,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잘 못 마셔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술을, 보컬 분들 중에서 술을 그렇게 막 잘 드시는 분을 이 심야포차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못 뵀어요. 네, 뭐 어쨌든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네.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멤버들은. 함께 또 시간을 갖는 것,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네. 그 어떠세요? 그 같은 팀을 이룬 지 얼마나 되셨고? 저희가 한 5년 정도. 5년 정도 되셨군요. 예. 그럼 그때부터 팀을 꾸려가면서 네. 회식 같은 자리를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 네. 엄청나게 많이 가졌죠. 공연 끝나면 또 비프리도 하고. 팀을 하기 전에도 네. 이제 각자 다른 밴드를 하고 있을 때도 네. 이제 술자리에서 이렇게 친해져서. 술자리에서 만났어요. 아 사실. 그래요? 네. 술자리에서 친해졌군요. 그 이전에 하던 그런 밴드에서는 음악적 교류를 하기보다는 그냥. 네, 같이 노는 친구 놀다가 노는 네, 친구들 잘 맞는다. 한번 밴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다 록 밴드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뭐 록은 록이지만 네. 이제 굉장히 더 좀 남성적이고 네. 네. 좀 파괴적인 음악들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조금 이제 뭐 좀 불만도 많았었고 왠지 모를 술로 그걸 또 해소하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동지애를 또 쌓아가고. 그러다가 이렇게 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네요. 네, 이 그렇죠. 전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룹핑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멤버링이 저희의 네, 의지와는 네. 상관없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가족처럼 네. 가족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샤이니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사적으로 먼저 알다가 이렇게 팀을 만들어 나간 팀들의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전에 다른 팀을 하시다가 네. 이렇게 구하수자들이 네. 만들어진 거군요. 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사실은 제가 이 구하수자들이라고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처음에는 제가 좀 중심이 돼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혼자서는 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네, 라이브 활동도 하고 뭐 이러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할 친구들을 찾으면서 주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지금. 밴드가 갖춰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좀 되게 음악적인 것 같아요. 그게 멋있어요. 저는. 뭔가 감사합니다.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팀이 된 거잖아. 네. 너무 멋있다. 자, 바버리츠 분들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술 좋아하세요? 저희 보컬 3명이고요. 네. 술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혹시 아유, 왔어요. 보컬 3분. 보컬 3분인데 술을 다 좋아하시는. 자, 바버리츠 3분은 어떠세요? 뭐 1960년대 이미지 를 많이 갖고 계신데 술 종류도 막걸리 막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 그냥 그 자리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주종을 고릅니다. 어떤 술을 좋아하세요? 뭐 어떤 날은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목만 축일 때는 맥주를 먹고요. 목만 축이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럼 소주를 먹고 그리고 오늘은 좀 빨리 가서 자야 되는데 외국인과 먹는다면 양주를 네. 아, 그렇군요. 그냥 개인적으로 술을 잘 못 마셔서 진행할 때마다 여쭤보는 게 어떤 자리에서 무슨 술을 마시면 분위기가 좋아질지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해요. 근데 사실 주종보다는 누구랑 먹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편한 사람들과 또 좋은 사람들과 네, 마시면 그렇죠. 뭘 마셔도 좋은 거군요. 술 전문가 같으시네요. 네, 그러네요. 이런 이미지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네, 바버리츠 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네. 방송에서 얘기한 궁금하다. 적은 없는데 저는 네. 이제 바로 서른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래서 현실 부정. 아, 인정을 부정. 2015년 네, 현실 부정. 제 나이를 가지고 왜 그러세요? 아, 첫째시고 네. 팀내. 네. 그 뒤엔 쭉 동생이신 건가요? 네. 네. 다 저희보다 어리네요. 그래요. 자세히 나이를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물어보실까봐 긴장하고 있어요. 네. 술 얘기를 하다 슬슬 넘어갔는데요. 네. 술버릇 같은 거 있으신지? 저는 너무 명백한 술버릇이 하나 있는데 잠이 들어요. 아, 좋은 술버릇. 잠이 차라리. 잠이 들기 전에 엄청난 춤을 추다 잠이 들어요. 모두네요. 지금 소모하고. 네,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방전 후 기절. 네, 그렇죠. 남은 배터리를 다 소모한 다음에 이제 네. 잠이 들었는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술자리가 길어지면 저는 또 금방 깨거든요. 깨면 이제 깜짝 놀랍니다. 이제 제가 깰 때쯤 되면은 제정신인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사전.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네. 술이 약하면 그럴 수 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술이 좀 약하다 보니까 되게 천천히 마시게 되더라고요. 좀 템포를 그렇죠. 그들과 맞추면. 30분 후 저는 집으로 가야 되는 다들 이제 시작하려 할 때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네. 뭐 그것도 재밌죠. 어쨌건 안 좋은 술버릇은 아니니까. 또 다른 술버릇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집으로 돌아가는 습관이 있어요. 취하면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 우리 첫째 언니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에너지를 빡 뽑아내고서 집으로 혼자 가버리네. 술을 마시면 네.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그런 분들 위험한 게 자기가 이제 술 산다고 새해 됐으니까 술 쏜다고 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집에 가잖아요. 많이 겪어봤어요. 저는 오히려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술이 취하면은 예를 들면 뭐 택시기사님이나 이런 분들 대리기사님 대리기사님한테 다음날 직업에 있는 돈이 다 없어져서 알고 보면 그분들한테 다 줬더라고요. 아 이런 그건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술버릇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술 얘기하다 보면 좀 친해진 기분도 들고 하니까 네. 슬슬 음악 중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자 오늘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잖아요. 네. 네. 구하수자들의 라이브를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을 해주실지. 저희 이번에 사실 그 지난 11월에 앨범 새로 발표를 네. 했고요. 새 앨범의 대표곡입니다. 숨바꼭질이라는 노래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자 구하수자들이 라이브로 함께합니다. 숨바꼭질. 아직은 돌아보지 말아요. 나 숨을 곳 못 찾았으니까 열만 더 세줘요. 아니 서른만 넘어도 내가 잠잠해질 때까지. 네, 구하수자들의 숨바꼭질 라이브로 같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화사롭네요. 노래 끝나자마자 좋아요. 아, 여성 보컬 세 분들이 계시니까 와 되게 높은 와 너무 좋네요. 다시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부드러운 네. 라이브 함께 해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네. CD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CD 사인 CD 받았는데 네. 가사를 쭉 보면서 네. 들었거든요. 네. 가사 너무 좋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뭔가 동심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 세상에 대한 뭐랄까 그런 두려움도 좀 느껴지고 네. 이 곡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잘 드러나진 않는데 노총각 노처녀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은 열만 더 세달라고 해요. 서른 마흔 네. 넘어도 네. 어떤 내용인지 이쯤 되면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싫어서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람 예, 기다리고 사람, 있다. 소위 말하는 절대 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찾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만든 노래입니다. 아, 가사 너무 좋네요. 네. 이제 사실 라이브로 들었을 때 더 가사가 와닿는 곡들이 있잖아요. 네. 이 곡은 정말 그랬던 네. 곡이 아니었나 네.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네. 좋은 라이브를 함께 해봤고요. 네. 자, 바버레츠 분들 어떠셨어요? 구하수자들 오늘 처음 뵈는 건가요? 두 팀은? 네, 네. 처음 뵀어요. 네. 아, 두 팀이 처음 뵀는데 또 라이브를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왠지 서로 이름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음악을 하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는 역시 라이브로 이렇게 딱 마주했을 때 자리 자체가 페스티벌이나 뭐 라이브 무대나 이런 데서 마주하면 조금 더 신경이 쓰이고 그런가요?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아니, 아까 리허설하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네네. 들어와서. 근데 제가 이번 앨범부터 코러스 비중이 되게 높아졌는데 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코러스 하는 거 지금 완전 막 좀 전에도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했거든요. 아, 방금 하셨을 때 여자분인 줄 알고 여자분을 쳐다봤는데 아니었어요. 오늘 또 네. 키보드로 새로운 세션 분 한 네. 분이 와주셔서 김재란 씨가 고생해주고 네. 계시고 맞습니다. 바바레치 한 자리 비면 어떻게 좀 개관으로 정몽이가 원래 평소 때 코러스를 이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아 그래? 그 바바레치 아까 리허설을 보고 영감 깜짝 놀랐어. 멤버들이 놀랄 정도의 일취월장 그 순간 자 라이브로 함께 네. 들어봤고요. 자 구하수자들의 그 앨범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네요. 네. 그 정규 앨범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보물섬 네. 앨범 타이틀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물섬이라는 거는 사실 그 좀 동심 어렸을 때 아마 바버레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종현 DJ님도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막 그 장난감도 이름 보물섬이라는 장난감도 있었고 맞아요 있었어요. 보물섬이라는 만화책도 알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 사실 많이 떠오르고 또 이제 모험 어떤 모험 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어떤 삶이라는 것을 하나의 모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모험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좋은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겪어 나가면서 이제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예,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그 모험을 하는 이유는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 또는, 네네. 이제 꿈꾸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은, 예. 이번에 정규 앨범인가요? 예, 정규 앨범이죠. 예, 자, 정규 앨범으로 찾아주신 구하수자들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예. 자, 이제 바보레츠의 라이브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라이브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네, 저희 12월에 낸 캐롤 음반에 들어있는 겨울나기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곡 듣고 와서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바보레츠의 겨울나기 라이브 준비해 주십시오. 자, 구하수자들 분들, 네. 우리 어떠세요? 끝나면 아까 같은 한어를 아 우리 높은 기억하세요. 하이톤으로 하이톤. 네, 하이톤으로 높게. 네, 저는 사실은 그게 잠깐 여담인데 데뷔하시기 전에 이렇게 라이브 하시는 영상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네, 그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SNS에서 우연히, 네네. 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이게 이게 요즘 영상인 것 같은데 색다르죠. 굉장히, 너무. 네, 네. 색다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직접 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자, 그럼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버레츠가 부릅니다. 겨울나기. 네. 야, 파브레츠의 겨울나기 라이브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심야포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와, 금방 파브레츠의 라이브 함께 들으셨잖아요. 겨울나기. 정말 너무너무, 네. 포근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화성같이 들려요. 인사하신 것도. 네. 너무 포인트가 많은 음악이어서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싶어요. 이게 앞에 나오는 그 소희 씨, 네. 소희 씨가 시작으로 이렇게 곡이 쫙 시작이 되는데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네요, 세 분 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 번 한 번 나올 때마다 되게 집중하게 되지 않아요? 네, 네, 맞아요. 화장이 쌓일 때마다, 그리고 색깔이 딱 있으셔. 맞아요. 것 중간에 김은혜 씨가 그게 뭔데? 2절에서 깜짝 놀랐어요. 대답할 뻔했어요. 그건 너야. 네. 그건 바로 너였어. 너무 귀여웠어요. 와, 음악이 너무 매력이 넘치네요. 퉁퉁 튀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찾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캐럴 음반도 나왔고, 네. 오늘 불러주신 노래도 라이브로 겨울나기 해주셨잖아요. 이것도, 네. 캐럴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네, 네. 바버레츠 캐롤 훈훈 크리스마스라는 앨범인데요. 그 저희가 추구하는 음악이 5,60년대 풍의 화음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런 화음 음악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다고, 네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4년, 2015년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서 냈던 앨범인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들어보신 분들은 좋은 반응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시기도 너무 적절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캐럴 음반이야 물론 겨울에 나오지만 이 장르적 특성과 세 분의 매력이 너무 잘 표현되는, 네. 음악들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 음악과 너무 잘 어울리는. 자, 이쯤에서 2부 마무리하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3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너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푸른 밤. 푸른 밤 조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 밤 심야 포차, 구화 숫자들, 그리고 바버레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바버레츠 분들의 음악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소곡집. 타이틀곡이 가시네들이잖아요. 바버레츠 소곡집. 첫 번째 정규 앨범이죠? 네. 어떤 앨범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가 지금 작년이죠 벌써. 네. 2014년 5월에 첫 음반이 나왔는데요. 그 음반을 내기 전에 그 저희끼리 한 1년 반 정도 활동을 했어요. 공연 네. 활동을 했어요. 그렇게 공연 활동하면서 원래 나와 있는 커버곡들도 했지만 자작곡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계속 그 결성 초기부터 계속 음반 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1년 반이 걸렸네요. 그렇게 해서 나왔던 저희 1년 반 동안의 느낌을 압축시킨 음반인데 다행히도 굉장히 잘 나와서 저희 멤버들도 흡족해 하는 그런 앨범입니다. 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여쭤볼까요? 그 바버레츠 분들 세 분 데뷔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던데요. 네. 네.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 제 양쪽에 있는 신혜 언니랑 소희는 둘이 이제 사제 관계? 선생님과 제자 관계였고요. 네네. 그러니까 신혜 언니가 소희를 노래 가르쳐 주던 선생님. 네네. 그리고 저희 둘은 클럽에서 만났습니다. 저랑 신혜. 네, 재즈 클럽. 네. 그렇군요. 클럽, 그 클럽 아니고. 그 클럽. 클럽에서 만나도. 그 클럽에서 만나도 뭐 마음만 잘 맞으면 음악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럼요. 자, 사실은 음악도 안 들어보고 그냥 보자마자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아, 그래요? 네, 목소리를 안 들어봤었어요. 아, 그래요? 그 노래하는 거를 안 보고 그냥 사석에서 얼굴을 한번 봤는데 네. 한 2주 있다가 언니가 갑자기 팀을 하지 않겠냐고 뭐 연습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연락이 와서 운명이죠. 네. 되게 잘못된 운명. 뭐랄까요? 목소리도 안 들어보고 그러니까. 넌 나랑 팀이야. 전 자매인 줄 알았어요, 아까. 그런 얘기 많이, 그래.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잘못된 운명. 느낌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네네. 봐요. 네. 다른 걸그룹이랑 조금 다른 게 있네요. 네. 곡마다 네. 메인 보컬이 다르다고 하던데. 메인 보컬이 아예 없는 곡도 있고요. 네네. 셋이 다 메인인 곡들도 네. 많고요. 그러니까 곡마다 멤버들의 목소리에 딱 어울리는 곡이 있으면 네. 그 사람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죠. 네. 파트가 분배가 되는 건가요? 네. 사실 그게 음악적 해석으로 봤을 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보컬이 네. 많을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게 복이고요. 그렇죠. 팀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목소리가 정말 다 다르다 보니까 곡에 맞춰서 파트 분배를 정말 녹음할 때 여러 번 하거든요. 그래서 고생스러워요. 내 파트를 제가 불렀다가 나도 제 파트 불렀다가 나중에 고르시는 거예요? 그러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결국에 완성해 놓으면 아 여기선 역시 나 말고 다른 애가 부르는 게 더 멋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경우도 있고 자 이제 바버레츠 구화수자들 음악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그 팬분들이 신선한데 뭔지 낯설지 않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아요. 그 영향받은 뮤지션도 궁금한데요. 구화수자들 분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좀 옛날 음악들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네. 저는 60년대까지는 못 갔고 사실은 60년대까지는 못 갔고 7, 80년대 영국 음악들이나 또 뭐 90년대 미국 음악들 네, 이런 것들 폭넓게 듣고 그리고 음악을 만들 때 이렇게 좀 한 가지 제가 물론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들 있지만 한 가지 뮤지션을 너무 많이 이제 좋아하면서 만들다 보면은 조금 저희만의 색깔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가급적이면 좀 폭넓게 듣고 다양한 음악들로부터 이제 좀 영감을 모아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꿀버섯 씨의 그 뭐랄까 관심 있는 음악 궁금한데요. 저도 중학교 때 처음 밴드를 하면서 베이스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밴드 푸른밤 심야포차에 밴드분들 오시면 베이스분들한테 항상 좀 여쭤봐요. 언제 시작하셨는지. 언제 또 시작하셨어요? 베이스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처음에 밴드를 할 때도 제가 이제 앨범을 낸다던가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취미 밴드를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으니까 네네네.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취미 밴드를 해야지 하고 그 커뮤니티를 쭉 찾아보는데 그 마음에 드는 밴드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땐 기타를 쳤었는데 네네네. 베이스를 쳐볼까? 쉬울 것 같은데 하고 갔는데 마침 이 친구가 구인 글을 올렸더라고. 네. 그래서 거기다가 문자를 남겼더니 5분 만에 전화가 오더라고. 베이스를 구하기 힘들었었나요? 네, 그때 이제 그 지금 구하수자들은 아니었고, 네, 제가 그림자 궁전이라는 밴드를 잠깐 했었는데. 그림자 궁전. 예. 네. 어, 이름 멋있다. 만화 이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보물섬 그림자 궁전. 저기 해성처럼 그림심. 나타나서 바로 해성처럼 다시 사라진 밴드인데, 네. 그 밴드를 할 때 이제 좀 어떤 누군가를 하여튼 그때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멤버라면 정말 좀 서로 이제 많은 이제 케미칼을 일으키면서 좀 똘똘 뭉쳐서 가야 된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목마르게 이제 멤버를 찾던 차에 이제 제일 처음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새 밴드 할 때도 이제 같이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 한 곡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하수자들의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음 곡은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저희가 어떤 노래 할지 좀 고민을 하다가, 네, 그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세상에 계시지만 신해철 형님께서 부르신 노래고 참 어린 시절에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네, 꼭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를 빌어가지고 한번 부족하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상으로의 초대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상당히 뭔가 여운이 남아서 싶어 했는데 기다리기 끝난 건가? 와, 느낌이 정말 다르네요. 신해철 씨의 곡이죠. 네. 일상으로의 초대, 구하수자들의 버전 라이브로 들으셨는데요. 가사 전달이 정말 남다르시네요. 그죠? 네, 알고 있던 노래인데도 네네네. 가사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상당히 좋은 라이브를 함께 해봤는데요. 네. 이 곡 뭐 물론 라이브로 준비를 하시면서 편곡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상당히 독특한 소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전자 드럼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네. 네. 근데 사실 너무 좋은 노래고 너무 유명한 노래라서 사실 저희가 이 노래 불러봐도 될까라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네. 그 예, 네, 꼭 한번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너무 좋은데요. 네, 만들어 봤습니다. 네, 시작부터 좀 뭐랄까 귀를 딱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몽롱해요, 묘해요. 네, 맞아요. 그 보컬의 그 재경 씨의 그 네. 목소리도 뭔가 묘하게 어울리면서 네, 되게 노래를 잘 부를 생각이 없는 것처럼 무심해, 무심해. 네. 가사 전달이 정말 무심해. 상당히 무심하고 멋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남자다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라이브도 함께 들어봤고요. 이제 음악 얘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르라는 걸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느 네. 팀도. 근데 멤버들이 생각하는 구하수자들의 장르 이런 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남들이 보는 장르라기보다는 멤버들이 느꼈을 때 본인 팀의 장르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아까 전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명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악 취향도 되게 많이 다른데 네. 그게 저희 음반 들어보시면 되게 많이 드러나는 게 한 장르의 느낌이 정말 아니고요. 특히 이번에 낸 보물섬 앨범 같은 경우는 곡이라는 게 이제 가사랑 멜로디가 있으면은 그 노래에 맞는 편곡을 장르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 노래의 형이 그 노랫말에 가장 잘 걸맞는 그런 부분들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앨범을 쭉 들어보시면은 완전 막 여러 장르를 느낄 수 있는 버라이어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네. 넓게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모던 록이라고 네.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옛날에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90년대 앨범들 보잖아요. 그러면 공명 옆에 가수들 노래 앨범을 보면 장르가 써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1번 무슨 뭐 록. 너만을 사랑해 뭐 록 밑에 펑키 블루스 뭐 재즈 테크노 테크노 종합 종합 선물 세트 네, 그렇게 써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음반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 특히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나마 저희가 갖고 있는 바운더리에서 최대한 좀 넓게 다양한 음악들을 한번 들려드려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앨범 이제 인터뷰하고 할 때 종합선물 세트 같은 앨범을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반주만 들었을 때는 아 신선하고 되게 새로운데 제가 노래를 해버리면 아까 같은 느낌이 되는 거지 이제 무심한 되게 대충 불렀다 구하수자들이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또 근데 구하수자들의 매력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그렇게 조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바버레츠 분들도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커버곡으로 먼저 좀 많이 유명세를 탔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영상 사이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커버곡들 어떠세요? 이렇게 막 그냥 야 이걸로 한번 우리 한번 동영상 사이트 한번 점령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찍으신 건지 이런 걸 노리고 찍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재미로 찍으신 건지 노리고 재미로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실히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래 재미로 찍었는데 그렇게 본격적으로 카메라 워크를 그 동영상들이 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 삼각대 이렇게 껴가지고 촬영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셋이 메이크업도 머리도 다 하고 직접 찍어서 직접 편집해서 올린 아 정말요? 네 재밌었어요. 공연 계획 있다고 들었는데요. 두 팀 모두 있다고 들었어요. 구와 숫자들 분들 네. 공연 또 계획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뭐 너무 많아가지고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뭐 1월 11월에 이제 앨범 냈으니까 11월 네. 말에 냈거든요. 그래서 네. 12월 너무 바쁘게 보냈고 또 1월, 2월 이렇게 계속 예, 좀 열심히 이제 달려갈 건데 뭐 2월 초에 예, 2월 초에 이제 또 저희가 또 친구이자 좋아하는 뮤지션 윤덕원이라는 예, 친구하고 브로콜리너 마저라는 네. 밴드를 해서 네, 네, 네, 네. 그 친구하고 이제 조인트 콘서트 계획이 있고요. 되게 잘 어울릴 예. 것 같아요. 예, 두 보컬 모두 너무 무심해. 너무 무심해. 한번 좀 어울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공연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소식 계속 간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희가 재미있는 기획을 아직 뭐 정하진 않았지만, 네네. 이 코너 제목하고 비슷하게 심야 포차 느낌으로 네. 공연도 한번 해보자 이런 회의를 잠깐 하다 오기도 네. 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그날 그날 이제 요리 메뉴를 정해가지고 네. 간단하게 이제 해서 저녁 요기를 하면서 평일날. 퇴근하시는 길에 갈래요. 여기도 하고 꼭 오세요. 여기도 하고 노래도 듣고 하는 그런 좀 그런 뭐 다양하게 하여튼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겠는데요. 네. 그 음악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고 수차처럼 좀 편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와 되게 그런 공연들이 많이 생기면 네. 더 뭐랄까 한국의 공연 문화나 이런 문화 생활들이 좀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좋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좀 기존에 그냥 저희가 딱딱하게 하던 콘서트 방식으로는 조금 뭐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아이디어들 모아가지고 다양한 공연들을 또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네. 공연도 네. 잘 네. 준비해 주시고요. 파버레츠는 공연 계획 뭐 있으신가요? 지금 네. 국내 공연 계획은 아직 잡힌 게 없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가까운 공연은 네. 3월 달에 저희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페스티벌에 가요. 아 정말요? 네, 그거에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거기에서 또 바버레츠 음악을 딱 이렇게 들려주고 빵 떠가지고 미국으로 그렇죠. 딱 잘 되실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잘 근데 잘 왠지 제가 미국 사람은 아니어서 그 감성이 네. 확실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왠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우와 우와 그때 음악 생각나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또 차다 그 페스티벌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데 잘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라이브 한 곡 더 들어보고 싶은데 바버레츠 분들의 라이브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죠? 네, 샨텔스라는 60년대 그룹이 부른 메이비라는 곡이거든요. 이 시간이 되게 멜랑콜리한 시간이잖아요. 네. 네, 떠나간 연인을 그리는 슬픈 노래인데 네, 그걸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곡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산텔즈라는 팀의 네. 메이비라는 곡을 바버레츠의 버전으로 또 들어봅니다. 자, 사실 해가 바뀌고 막 이러면 기분이 막 좀 옛사람이 더 생각나고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 이 곡 들으시면서 괜히 문자하고 전화하지 마시고 푸른 밤으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푸른 밤에서 그냥 털고 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버레츠가 부릅니다. 산텔즈의 메이비 듣고 오겠습니다. 이야. 목소리가 꾀꼬리네요.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정말 꾀꼬리라는 말 이럴 때 쓰는 거. 꾀꼬리 이럴 때 아, 옷구슬 굴러간다고 하죠. 은쟁반에 정말 좋은 목소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역시 악기가 기타 하나에 이렇게 세 분의 목소리만으로도 목소리가 악기네요. 풍부한 사운드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아, 이 곡 부를 때 어떤 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요. 은지씨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우시는 줄 알았어요. 아, 정말 감정이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구하수자들 분들. 오늘 꼬리. 꼬리. 문자 보내지 마세요. 예전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한테 보내지 마. 문자 하셔도 돼요. 애초에 싹을 잘라. 철벽력. 꾀꼬리여도 문자는 보내지 마세요. 음악만 들으세요. 꽤 보이나 봐 생긴 게. 아, 훈훈해. 자, 오늘 푸른밤 심야포차 이렇게 나와주셔서 라이브도 들려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음악 얘기도 많이 나눴던 것 같고 제가 궁금했던 두 팀이었거든요, 사실. 와. 어떤 이야기를 가진 팀일까 많이 궁금했었는데 오늘 이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아, 사실은 저희가 또 구화 숫자들도 마찬가지고 종현 씨도 너무 팬이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좋았어요. 일단 구화 숫자들 음악도 실제로 들으니까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래서 라이브는 역시 매력이죠. 네. 네, 음악 집에서만 듣지 마시고 공연 구화 숫자들 공연 보러 와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다른 팀 홍보해 주기. 저희 홍보해 주세요. 구화 숫자들 분들 어떻게 바버레츠를 홍보해 주실 건가요? 미국에 계신 현지 동포. 3월에 텍사스에서 열리는 공연장에 페스티벌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아까 전에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데뷔하시기 전부터 이제 굉장히 궁금했던 팀이에요, 진짜로. 네, 그리고 야, 너무 신선했어요, 사실은. 오히려 이런 이렇게 오래된 클래식컬한 이런 거를 하신다는 게 네. 비주얼도 그렇고 실제로 보니까 진짜 너무 좋았고요, 정말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오래오래 음악 활동하면서 더 좀 발전해 가시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종현 씨도.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사실 두 팀 만나 뵈서 너무 그냥 사심 채운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너무 앞으로도 좋은 앨범 있으면 또 푸른밤 나와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팀 보내드리면서 구화 숫자들의 높은 마음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세상에 글을 쓰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똑같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쓰는데 누구는 유명해지고 누구는 등단조차 못하는 현실. 그런 현실 속에서 나는 어제의 나를 꾸짖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지만 오늘의 나를 다독이고 내일의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는다.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끝없는 기다림은 마치 나락 같지만 한두 문장이라도 마음에 들게 쓰는 날이면 어디라도 훌훌 날아갈 듯한 기분이 들면서 내 꿈엔 다시 새살이 돋는다. 이 길고 긴 우물을 빠져나와 하늘에 닿는 꿈, 누군가가 내 뼈를 깎고 눈물로 지어올린 글을 읽어주는 꿈, 내 마음을 듣고 읽고 함께 울어주는 꿈, 동전의 양면 같은 지독한 자기 혐오와 끝없는 자기애를 끌어안고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수정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네, 지독한 자기 혐오와 끝없는 자기애를 끌어안고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네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죠. 자신의 실력 혹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끝없는 의문을 갖고 또 자기가 만든 창작물을 만드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만들어낸 걸 다시 보면서 아, 왜 난 이거밖에 못하지?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며 자기 혐오를 할 때도 있고요. 옛날에 해놓은 걸 다시 보면서 와, 나 진짜 이때 대단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자기애를 키우는 경우도 있죠. 이 양면의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양면성이니까 인정을 하고 이 마음 자체를 좀 더 깊이 바라보시면서 글을 써나가신다면 어떤 류의 글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고민이 그 깊은 생각이 묻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힘내시고요. 좋은 뭔가 소식이 푸른밤에도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자, 다른 분들 사연도 좀 더 볼까요? 5185님 새벽에 일을 하는데요. 오늘도 컵라면에게 졌어요. 참깨가 들어있는 라면을 호로록. 근데 푸른밤 들으면서 먹는 라면 정말이지 꿀맛이네요. 고소한 냄새 푸른밤까지 전해질까요? 하셨습니다. 와, 오늘 라면 얘기 꽤 나오네요. 갑자기 저도 먹고 싶은데요. 낮에 먹고 왔는데 학교 다닐 때 진짜 자주 먹었어요. 와, 라면. 그리고 저는 그 계속 먹다 보니까 이 그냥 라면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라면 종류를. 그래서 거기에 후추를 넣거나 혹은 뭐 김치를 좀 더 넣어서 끓인다거나 뭐 참치캔을 넣어서 끓인다거나 이런 뭐랄까 저만의 뭐랄까 그런 레시피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역시 그냥 전공법이죠. 그냥 끓여 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한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아침에 얼굴 심하게 부어 있을 겁니다. 라면이 제일 나트륨 함량이 높지 않나요? 음식 중에. 김치까지 같이 먹었다면 더욱더 심할 거고. 6529님. 저도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고 싶은데 아빠가 반대가 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니까 데려와서 키우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더니 아빠도 연 끊고 싶으면 데려와 보라고 하시네요. 쫑디가 대신 설득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이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기침이 다 나네요. 아니, 성인이니까 데려와서 키우겠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다 컸으니까 이 집에 동물을 데려오겠다라는 뜻인가요? 반려동물을?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 내가 내 집을 이렇게 내가 집을 산 것도 아니고 나 이제 20살 넘었으니까 내가 키울 거예요. 이건 좀 아버지께서 못 키우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테니 그 이유에 대한 뭐랄까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 어른이니까, 나 20살 됐으니까, 법적 성인이니까 반려동물 키우게 해줘. 이건 뭐랄까 법적 성인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뭐 알러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고민 걱정거리가 있으실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반려동물이라는 게 가족의 모든 분들의 동의를 얻어야지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키우시는 본인도 더 편하게 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임혜림님, 그동안 편한 옷만 입다가 오늘 청바지를 오랜만에 입었는데 살이 쪄서 진짜 힘들게 입었어요. 고3이라는 핑계로 놀고 먹고 했더니 역시 티가 나네요 하셨습니다. 에,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겨울이기도 하고 뭐 좀 날씨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운동 함께 시작하십시오. 아니면은 1월 1일 딱 시작하시면서 다이어트 다짐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2일이잖아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마음가짐 딱 먹으셔가지고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글쎄 사실 저는요 다이어트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무게 빼는 것보단 건강을 좀 첫 번째로 운동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경기도에서 보내주신 사연 한번 볼까요? 수원에서 이정희님입니다. 20살 여대생입니다. 오늘 엄마가 식빵으로 피자 토스트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어요. 집에 피자에 들어가는 이런저런 재료들이 있었지만 피망이 없었는데요. 엄마는 피망이 들어가야 피자 토스트라면서 사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동네 슈퍼에서 사면 가깝고 좋지만 엄마는 더 싸게 사야 된다면서 15분 더 걸어가야 하는 대형마트로 가셨는데요. 가다가 도로에 눈이 좀 얼어 있어서 그만 엄마가 미끄러지셨어요. 결국 꼬리뼈에 부상을 입고 얼굴이 노래지신 엄마를 부축해서 버스를 타고 돌아왔답니다. 엄마는 금 갔나 걱정하시면서도 하루 이틀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병원도 안 가고 계시는데요. 엄마가 되면 저도 한두 푼 아끼고 애쓰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니처럼 아파도 참게 되고 그렇게 변할까요? 하셨습니다. 글쎄 어머니가 지금 넘어지셔서 다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걱정이 되네요. 이 사실 꼬리뼈 다치면 정말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저도 사실 금가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꼬리뼈 쪽에 부분에 있는 근육에 손상을 입었어서 제대로 못 앉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 무대하다 다쳐가지고 넘어지면서 이거 병원 가시는 게 진짜 더 빨리 편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사실 몸이 그 굳어있을 때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는 꼭 병원을 가셔서 제대로 치료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머니 좀 불편해 하시고 괜찮다고 하시더라도 꼭 한번 병원 가서 함께 검사 받아보세요. 이게 옆에서 부축 잘 해주시고요. 아이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또 눈 이렇게 쌓여있는 거리에선 역시 미끄러지기가 너무 쉽네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닉 조나스 그리고 마이크 포스너가 함께 부른 클로저 그리고 서울전자음악단의 꿈이라면 좋을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백 너를 만나기 위해서는 곽상희.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모르는 땅, 모르는 말, 다정한 눈시울 함께 모으고, 너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를 떠나온 이 멀고 먼 곳에서, 헛됨 없이 너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늘은 피눈물 얼룩진 손으로 빛나고, 구름은 먼먼 눈시울 타오르는 마음의 꽃. 너를 떠나온 멀고 먼 지구의 끝에서 내가 너와 한 몸으로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꽃다발 바치며 오 황홀한 목숨 다하여, 너 얼굴 어루만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제와 그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푸른밤 가족들, 소망이나 결심 같은 것 생각해보셨나요? 저는 평소에 연말연시를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바쁘게 보낸 날이 많았었는데요. 라디오 DJ가 되고 나서는 매일매일 여기 라디오 부스에 앉아서 방송을 하니까 이런 날들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씩 진지하게 되새겨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푸른밤 가족들의 이런저런 새해 관련 사연들도 읽어보고 또 같이 느끼면서, 저도 올 한해는 좀 더 훌쩍 자라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이야기들 더 귀를 기울이고 같이 웃고 아파하는 DJ가 되려고 조그마한 결심 같은 걸 해봅니다. 그건 제게 가수로서의 삶 이외에도 또 하나의 다른 길이 생겼다는 의미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나 자신을 만나는 길이기도 하겠고요. 여러분과의 만남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길이 되겠죠. 오늘 끝곡 파울로 뉴티니의 리와인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Picking up the pieces.